비물질 문화유산 보호 사업과 관련한 연구 토론회가 24일 평양의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교육, 과학, 민족유산 보호 부문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 근로자들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숭고한 민족애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발굴되고 우리 민족의 재보로 빛을 뿌리게 된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민족음악과 무용, 미술을 발전시키고 민족치욕을 장려하는 등 우리의 사회주의 민족문화가 제일이라는 높은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며 적극 살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국가적으로 등록된 비물질 문화유산들의 증서가 수여됐습니다.